힘들어 tirtana sırpır de veroo her dedo dahi bir hal koso hep her dedo ni numur da kaçu han damca da iso nol namu saranga han damca ga iso sarange maldo motanu ni gyeote son nemilmyeon go daneul geoniye jasin boda akkeuneun nol gachi neka I'm not afraid to die. 믿어줘서 믿게 해줘서 힘이 돼줘서 눈을 뜨면 처음으로 하는 말 참 고마워요. 내게 와줘서 꿈꾸게 해줘서 우리라는 선물을 준 그대 나 사랑해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에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에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내게 언젠가 왔던 멈춰 있던 내 맘은 밉게도 고장난 내 가슴은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 도연 거야. 그래 그렇게 내가 너의 사람이 된 거야. 못났던 내 추억들이 이젠 기억조차 안 나. 나를 꼭 잡은 손이 봄처럼 따뜻해서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요.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꿔요.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면 그렇게 있어주면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